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인 류군대장 박용식 동지, 인민무력성 부상인 류군중장 김종관 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좌룡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인민군대를 내세우시고 정력적인 용도로 이 땅 위의 건설의 대번영기 자력차강의 말림화 시대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당의 사상관 철전, 당정책 옹의전의 제1기수 돌격대답게 사회주의 대건설의 격전장마다에서 군인정신, 군인본때, 군인기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영조선의 건설신화들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창조해 나가고 있는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그들이 당의 웅대한 구상과 전투조고서를 받들고 주체건축예술의 미래와 사회주의 문명의 높이를 보여주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수많이 일떠세움으로써 우리를 압살하려는 원수들에게 철퇴를 안기고 사회주의 조선의 무궁무진한 국력과 발전 잠재력, 강령한 기상을 만천하에 떨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이 앞으로도 백두산 혁명강군의 자랑스러운 승리전통, 애국전통을 굳건히 이어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에서 불타는 충정과 대중적 영주의를 더 높이 발휘하여 자국 번영의 새 시대 최후 승리의 진격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대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말리마속도 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21세기 건설의 대기적들을 연이어 창조함으로써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략적 목표를 앞당겨 실현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 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었습니다.